2년 전에 제목을 제가 저는 잊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억을 해주셔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과 사실은 맥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사랑교회 제가 떠나기 전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고 싶었는데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70을 거의 앞두고 있거든요. 50년 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나이 계산을 금방 하실 텐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70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큰일 났어요 지금. 다 됐습니다. 예. 올해 들어와서 그 걱정 때문에 한동안 이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70이라고 할 때 그때 그 70은 평균 수명이 60이었기 때문에 10년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수명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10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타협을 하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새 출발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하겠다는 제가 응답을 받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70 이후에 불러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체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내가 새 출발하는 마음을 계속 지금 다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나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4년 전에 제가 캐나다 에드먼턴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거기에 이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 아내하고 같이 며칠 구경을 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후배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죠. 언제가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6월 말에서 7월 초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7월 중순이 되면 관광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힘드니까 조금 일찍 오시면은 편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6월 말에 가겠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목사님 모임에서 제 얘기를 했던가 봐요. 애리조나에서 안명호 목사님이라고 제 선배님이 오시는데 그랬더니 한 분이 묻더래요. 인디안 선교하는 안 목사님 얘기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잘 됐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마침 그때 인디안 선교 나가는 이제 그 단기 선교 팀이 5일간을 인텐시브로 훈련을 받는 그 코스가 있는데 마침 강사님을 못 구했는데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한 두 달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저는 관광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사흘만 일찍 오시면 저희들이 관광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서 공항에서 내려서 딱 나갔는데 그 인디안 선교하시는 분들은 제가 쓴 여러 아티클들 뭐 이런 글들을 대개 다 읽으세요.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시겠죠. 이 글 쓴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얼굴은 어떨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항에 딱 나가서 딱 처음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래 놀라세요? 그랬더니 너무 늙으셨네요.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 인사가 그런 인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늙었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흘간 저를 관광시켜 주시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쯤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 말씀 드린 거 죄송합니다. 이제는 목사님하고 친하게 놀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늙었다고. 만나보니까 안 늙었다는 거죠. 나이라는 게 상대적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늙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그때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새사랑 교회는 젊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만 젊은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건데, 그때도 와서 느끼고 지금도 느끼는 것은 이 교회는 젊은 교회구나. 요즘 세대 간의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그 고민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비우시고 내려오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 왜 낮아지셨을까? 예? 완전히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게 성서 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케노시스, 완전히 비우셨어요. 저는 가끔 질문합니다. 무엇을 비우셨을까? 우리가 마음이 젊어지면 누구와도 대화가 됩니다. 우리 새사랑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대화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대화할 때 그들과 함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젊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왜 떠나는가? 이유 뻔하죠.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서 물어본 것 같아요. 왜 떠나냐고. 이게 되묻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아, 교회 오면 이렇고 교회 오면 축복받고 뭐하고 뭐하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 교회 갈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 세상에서 다 하는 얘기고 뭐 하려고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있겠냐고. 예?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는 다르거든요.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때 2년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바로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는, 너 죽고 나살자의 문화에 대항하는 너를 위해서라면 바로 이 얘기. 그죠? 예. 이 새사랑 공동체는 바로 그런 면에서 제가 마음속 깊이 제가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제가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연말을 앞둔 인디안 목사님과 백인 선교사님. 이 백인 선교사님은 평일날에는 미션스쿨 교장 선생님이에요. 셋이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안 목사님은 새해 무슨 기도 제목 내놓으시겠어요? 그랬어요. 너무 찬양을 안 하니까 우리 인디안들. 예, 새해는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딱 붙들더니 학교에 와서 아이들 노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노래 잘하시지만 저도 좋아하거든요. 예. 뭐 합창 그러면 뭐 어디든지 가서 그냥 하고 자다 깨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지휘도 하기도 하고 아마추어지만은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이런 방에 20명이 모여있는데 제가 키보드를 치면서 야 우리 이 노래 너 다 알지? 다 안 돼? 그 노래를 하려고 그러고 반주를 하고 딱 시작을 하는데 20명에서 나오는 소리가 2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내가 지휘했을 때는 잘하는 아이들만 골라서 했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나가지?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 아이들 데리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매일 내려와서 한 명씩 따로 가르치는 시간, 예, 과외 공부 시간이죠. 그러니까 수업 중에라도 내가 부르면 나오게 다 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겠다. 근데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G를 땅 치고 G 한번 내봐. G를 내라 그러는데 떨어져 가지고 E가 나오고 D가 나오고. 예?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 그래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G를 냈는데 왜 너는 E를 내고 D를 내냐?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아이들 못 고쳤을 거예요. 아, 너 네가 내는 건 바로 D야. 네 소리 E야. 아, 또 다른 애는 뭐 C, 뭐 F 여러 가지 소리 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데 그 음 한 가지 가지고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D 위에 E가 있으니까. 조금 올려서 내면 E가 되니까 조금 내려가면 C가 되니까 하나씩 아래 위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 2주 만에 타고 오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되겠어요? 그거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 우리 인디안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소리 나도 같이 기쁘게 아, 우리의 미래의 소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이 2주 만에 타고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한참 연습을 하는데 어떤 애가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발표회 언제 할 거예요. 언제 노래했다고. 근데 3개월 뒤에 했거든요.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세 곡을 했어요. 아, 그 친구들이 와서 보고 놀래고 어, 쟤들이 언제 노래 저렇게 잘했지? 학교 선생님들 놀래고 졸업식에 왔던 학부모 놀래고 동네 사람 놀래고 백인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 놀래고 지휘했던 저 놀래고 노래했던 지들 놀래고 다 놀랬죠. 백인 선교사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했냐고. 근데 내가 알아야지. 음악책 보고 내가 그걸 했으면은 뭐 용어도 나올 거고 뭐 방식도 이제 나올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 이겁니다.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예? Incarnational way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통해서 제가 배운 거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음치란 무엇인가? 음치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음 가지고 모든 노래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제가 그때 정의를 새로 내렸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뭐. 예. 근데 그걸 넓혀주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 참 그 이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좋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가. 우리는 자꾸 바깥에 원인을 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변해야 돼요. 교회가 변해야 돼요. 교회가 변하면은 우리가 먼저 변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자기 변화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이 변화 자기 변화가 시작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시는 그 길에 자기 변화가 먼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요. 목사님 같이, 장로님 같이, 집사님 같이 나같이 변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섬기시다가 예수님은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2년 전에 말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지금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래신 것으로 끝났어요. 8절 말씀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진도가. 9절에 가서는 주인공이 바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 모든 사람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칭송하게 하시고 손들어 찬양하게 하신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예. 예수님이 하신 것은 8절에서 끝났어요.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누구 일? 자꾸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교회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 질문 자체가 불경스러운 질문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질문인가?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래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사실 이렇게 말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내 일인데 같이 가자 그 얘기거든 이게. 예? 그거를 아브라함은 너무 절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갔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뭐 순종하고 떠났다고 다 버리고 또 거기서 해석하면 뭐가 투명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아브라함은 느꼈다는 거지. 느꼈다는 거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이전 버전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거 바뀌었어요. 복이 되게 하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복 달라고 그래? 어디 가서 복 달라고 그래? 우린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어요. 이 기복주의 신앙. 내가 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까지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꾸 복 달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 얘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아셨어요. 뭘 보고 아냐면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의 일을 딱 마치고 거기다가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곧 하는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쉽시다 하나님.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고 제사드리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느끼고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새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뭔가 좀 하자. 그 말씀 아니겠어요? 모세 부르실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장 4장 출애굽기 보면은 답답해요. 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저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 사장에 딱 들어가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못합니다.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야, 그 주둥아리 누가 만들었는데 네가 그러냐? 내가 그거 만들었는데. 그리고 네가 못할까 봐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네 가기만 하면 돼. 지팡이 들고. 왜? 네 일이 아니지 않냐 이게. 마치 네 일처럼 네가 이걸 생각하냐 그 얘기거든 이게.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새사랑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 한 가지 더 할까요?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안 하겠다가 도망가잖아요. 잡아다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고달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숨쉬는 것까지도 밥 먹고 친교하고 교회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터에서의 생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함께 가자는 거죠. 제가 LA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라고 있어요. 옛날 동양성교에서 만든 신학교인데 거기서 하루는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했어요. 12명이 앉았어요. 12명이. 교수님 여기 앉으시고. 시작을 하는데 즉흥적으로 질문 하나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신학생으로서 힘든 일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명씩 대답을 하는데 다 똑같아.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다고.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속이 어떻게 답답해가지고 내가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다 됐습니까? 할 일이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정당한 봉급을 주는 직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갈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신학생이.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그리고 한 두 시간 내리 그냥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좋았죠. 아주 좋았죠. 아이고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짝 들어야죠. 우리 인디안들은 참 슬픈 사람들입니다. 예. 오랫동안 그 비인간화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인디안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냥 뭐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인디안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힘들죠. 1550년 컬럼버스가 왔다 가고 난 뒤 한 뭐 5, 60년, 60년 정도 지난 때죠. 스페인의 바야돌리드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세계적인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학자고 세플베다라고 하는 학자고 한 사람은 라스카사스라고 하는 그 인디안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신부였습니다. 사제, 가톨릭 사제였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세계적인 그 논쟁이 붙었어요. 주제는 인디안이 사람인가 아닌가. 그 내용 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디안을 앞에 놓고 둘이서 싸우고 있어. 저거 사람이다 아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 집사님을 놓고 두 사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했어요? 인디안들은 수백 년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인디안이 완전히 사람 된 것은 1924년 인디안 시티즌십 액트라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인디안이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그 이전에는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논쟁을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저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애매한 얘기하는 거죠. 절반쯤은 사람이고 절반쯤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 무슨 선교를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비인간인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주 좋게 묘사된 시절도 있어요. 컬럼버스가 처음 왔다 갔을 때는요. 이 신대륙에서 많은 좋은 소식들을 보냈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참... 성품이 온화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하고 마치 낙원처럼 그렇게 소식이 구라파에 유럽에 막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상향을 그릴 때 항상 이 중미, 남미, 북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어요. 유명한 작가가 있었죠. 토마스 모어. 뭘 썼죠? 유토피아라는 글을 쓰잖아요. 유토피아라는 책이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란 뜻입니다. UK, UK, UK, no. No place라는 뜻이에요. Topos place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어인데 있다면 낙원이 있다면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길 거다. 인디안들의 소식을 듣고 쓴 겁니다. 그게. 예?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묘사됐던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가다가 또 뒤집어져요. 그러다 또 이게 좋은 곳으로 나쁜 곳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원주민들 세계가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뭐가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바라보는 인간들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결정 이미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 세상 바라볼 때 인간의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익계산의 논리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웃 옆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세요. 예. 여기까지는 잘 되더라고 어디 가도.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여러분들 몇 사람 꼭 있죠? 예? 그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 예?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두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곁에 두셨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짜증스러워. 그냥 살다 보면 짜증스럽고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술 먹고 와가지고 밤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혀 뭐 예 가끔 술도 먹고 취해서 가는 그 아들을 누구한테 맡기면은 정말 잘 대접을 해줄까 그러다가 내 곁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툭하면 삐지고 하는 그 레이디를 누구한테 맡기면 듬직하게 싸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살까 하다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예,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마쳐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목회를 하는데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너무너무 모범적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성가되면 성가대 구역에서 봉사하고 뭐 너무 정말 뭐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첫 아이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아 웬일입니까? 이 다운 신드롬 큰일 났죠. 제가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면 하루 이틀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좌절하고 낙마하고 완전히 집안이 뭐 어려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때 뭐 가서 위로하고 했던 거 지금 뭐 수도 없이 기억을 하는데 2년 뒤에 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소리도 좋고 뭐 그래요? 그 아이 때문에 또 한동안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뒤돌아서 보면 걔를 보면 더 찢어지는 거야. 아이고 쟤가 어? 이 좋았던 것이 그냥 거기서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하루는 주일날 기도를 하다가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분들 만나서 집사님 마치고 나가시고 난 뒤에 제 방에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예,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시고 예, 기도 잠깐 하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드신 거 아시죠? 아멘. 그 뭐 기본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을 넣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러고 보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 품에 건강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던 아기가 하나 있었다.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누구에게 맡기면 사랑해 줄까 하다가 찾았어요. 집사님 가죠. 아, 그랬더니 집사님 막 눈이 번쩍 뜨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그 뒤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데 10년이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그때 그 얘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저희들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니까 그 사이에 애가 또 하나 나가지고 애가 셋이가 됐어. 다섯 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우리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곁에 두신 남편, 내 곁에 두신 아내, 우리의 자녀,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느끼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 마음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새사랑 교회, 주님의 마음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